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당의 강화 발전과 저체의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서 새로운 조난적 계기로 될 역사적인 대회. 제1차 전당 저급당 위원장 대회가 개막되었습니다.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원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당의 용도 따라 추측명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정돌격 정매진해 나가고 있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거대한 관심과 기대 속에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가 12월 23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되었습니다.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인민을 위해 멸사 복무하는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존엄과 위용, 혁명적 당풍과 과감한 실천력이 비할 바 없이 과시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기총당 조직 건설 사상과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수많은 강철 같은 초급당 조직들을 가진 전도양양한 당으로 장성 강화되어 인민의 천하제일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전인미답의 초행길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어 왔습니다. 혁명과 건설의 앞길에 중중첩첩 겹쌓이는 엄혹한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세상이 없는 일심 단결, 군민대단결의 위력,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적 우월성과 사회주의 대풍모가 힘있게 과시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는 주체조선의 경이적인 현실은 우리 당이 기충조직인 초급당 조직들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천만군민을 수령의 유언관철전, 당정제공의전, 인민복무전의로 총궐기시킨 탁월한 용도에 빛나는 결실입니다. 청룡협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성스러운 행로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당 초급당 위원장들의 대회합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본 전투단인 초급당 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는 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됩니다. 대회에서는 초급당 조직들을 사상과 용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통일체로 다지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 경험들과 결함 교훈들을 분석 정화하고 주청룡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초급당 조직들의 사업을 개선 강화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거의하게 됩니다. 대회에는 당 조직들을 우리 당의 사상과 위협에 무한히 충직한 전위 조직으로 꾸리고 사회주의 수호전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초급당 위원장들과 중앙과 지방의 당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가 열리게 되는 평양체육관은 붉은 당기와 여러가지 장식물들로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대회장으로 들어서는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조선노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위협을 충직하게 받듯이요 우리 당을 태양의 조남으로 빛나는 주체의 혁명적 당, 인민대중을 위해 멸사 폭마는 어머니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시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감사의 정으로 끌어번지고 있었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 주석단에 나오셨습니다. 순간 전체 대회 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사상리론적 예지와 정력적인 용도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으로 빛내어주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청명협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열광적인 박수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 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정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령애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리수용 동지, 김평애 동지, 리만곤 동지, 오수용 동지, 곽범기 동지, 김용철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들인 김숙일 동지, 김능호 동지, 박태성 동지, 조연준 동지와 중앙과 도의 당 책임이 일꾼들, 모범적인 초급당 위원장들이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종은 동지께서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개회사를 하셨습니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노동당 만세 노래가 주악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 동지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일성 김종일주의 기치 높이 백전백승하는 조선노동당의 존엄과 위용이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지고 주청명의 앞길에 휘황한 전망이 펼쳐지고 있는 격동의 시기에 제1차 전당 초당 위원장 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초급당을 중시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노선이며 초급당의 강화이자 전당의 강화이고 혁명위협의 승리라는 것은 주체의 혁명적 당건설사에 관통돼 있는 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필승의 한 길로만 전진해온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역사는 주체적인 기충당 조직건설 사상을 제시하시고 완벽하게 구현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조선혁명의 여명기에 우리 당의 시원으로 되는 첫 당조직을 결성하시고 항일의 불길 속에서 기총당조직 건설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해방 후 기충당조직들을 먼저 내오고 부단히 확대 강화하는 방법으로 그처럼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빠른 기간에 당창군 위협을 벅창적으로 빛나게 실현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초급당 조직들을 합리적으로 내오도록 하시고 성중앙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초급당의 위치와 임무, 초급당 조직들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당 리당비서 강수필을 조직해 주시고 리당비서들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고전적인 노작을 발표하시어 리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업들과 리당비서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준칙을 제시하신 것은 초급당 사업 발전에서 혁명적 조언안의 계기로 되었습니다. 초급당위원회를 잘 꾸리고 직체적 지도를 강화할 때 대한 문제,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며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당정책 관철회로 불러일으킬 때 대한 문제, 혁명적 군중 노선에 기초한 대중용도 방법을 구현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초급당 조직들이 틀어지고 나가야 할 원칙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용도에 의하여 기층당 조직 건설의 만년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초급당 강화를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 주의와 위협 실현의 중요한 고리로 들어주시고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영도로 당의 기충조직 건설에서 근본적인 조언을 안아오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 사업에 남아있던 재래식 사업체계와 방법을 백지화하시고 새로운 혁명적인 당 사업체계를 확립하시었으며 당 사업 방법과 작품도 위대한 수령님식으로 항일 유격대식으로 혁신해 나가도록 하시었습니다. 저급단 조직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군중과의 사업을 현행을 기본으로 대상의 특성과 준비 정도에 맞게 참신하게 진행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었으며 중앙당 일꾼들을 비롯한 능력있는 일꾼들을 저급당 리당의 책임일꾼으로 파견하시면서 크나큰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에 의하여 우리 저급당 조직들은 명실공히 주체의 혁명적 당, 서령의 당의 기충조직다운 면모를 전면적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를 우리 당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내세우시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인민군 부대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끊임없이 현지 지도하시면서 저급당 조직들이 화선식 정치 사업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당 행정 배합을 잘하며 사회주의 원칙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총력적인 영도 밑에 비상이 강화된 저급당 조직들이 있어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선들이 금성철벽으로 다져지고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 속에서도 부강조국 건설의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선노동당을 강철 같은 저급당 조직들을 가진 볼패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주체혁명이요 완성의 만년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저급당 위원장들을 저체의 당기를 높이 축해들고 나아가는 혁명의 참된 지휘성원으로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의 기사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업적은 우리 당 역사에 영원 불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저급당 중시 사상과 영도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속 발전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전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 김종일 주의화하기 위한 영예롭고도 책임적인 투쟁에서 저급당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유훈과 당정책 관철을 기본으로 하여 당 조직들의 사명과 임무, 당 생활 지도의 목적과 방향도 새롭게 밝혀주신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의 당 건설 사상과 용도에 의하여 저급당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 사업의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주고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저급당은 보병 구분대의 화력중대와 같으며 우리 당을 백절빌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지름길은 저급당과 당세포를 강화하는 데 있다는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은 저급당의 지위와 역할을 뚜렷이 명시한 가장 과학적인 당건설 사상이며 우리 당을 혈기왕성하고 전투력이 강한 혁명의 참모부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수 있게 하는 필승의 기체입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전거들을 찾아 정력적으로 이어가시는 조선노동당 위원장 농지의 현지지도 강행군길에서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역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할 때 대한 문제, 정치사상사업을 점입식으로 벌릴 때 대한 문제, 정업원들에게 훌륭한 노동조건, 생활조건을 마련해줄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저급당 사업의 고귀한 지침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인민대중 제1주의를 당사업 전반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도록 하시는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의 영도에 의하여 저급당 조직들은 당정책 옹의전 인민복무전에서 기적적 성과들을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창조 창출하며 당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과 신뢰심을 굳건히 보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법부 피해복고 전역에서 세상이 없는 일심 단결, 군민대의 단결의 위력,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적 우월성과 사회주의 대풍모가 힘있게 과시되고 엄혹한 난관 속에서도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적 역량과 비약적 성과들이 이룩된 오늘의 대승리는 모든 처급당 조직들이 당의 전투적 호소에 일시에 화답하여 천만 군민을 총궐기시켜 나가도록 이끄신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의 탁월한 영도에 빛나는 결실입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처급당 위원장들이 우리 당의 기본 전투 단위를 책임진 야전 지휘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가도록 따뜻이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처급당 위원장들을 당의 핵심으로 내세워주시고 자그마한 성과도 귀중히 여기시어 사랑의 친필과 감사문도 보내주시며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혁명열 투쟁열로 심장을 불태워 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의 따사로운 손길 아래 처급당 위원장들의 정신세계와 일본세가 일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당건설 사상과 위협을 빛나게 계승하시어 당의 기충조직인 조급당을 수령결사옹이 당정책결사관철의 틈틈없는 신념과 구람없는 공격정신으로 만장약된 강력한 전투대어로 당중앙련의 뜨락과 있다 있는 혁명의 전초기지로 전변시키신 것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 저체의 당건설 위협 수행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거자는 대회의 참가자들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조선노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렸으며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종일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는 우리 당의 백승의 역사는 기층 당 조직 중시의 주체적인 당 건설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과시된 성스러운 역사이며 처급당 조직들이 당의 사상과 위협을 영적 투쟁과 위훈으로 정직하게 받들어온 자랑찬 연대기라는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특히 주청명협 수행의 새로운 역사적 전환의 시대가 펼쳐진 지난 5년간은 처급당 조직들의 역할이 비상이 강화되고 조선노동당의 백절별글의 기상과 위력이 높이 떨쳐진 승리와 영광의 나날이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처급당 사업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처급당 조직들이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수령의 용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력한 전투대오로 정의화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급당 조직들이 사상 충실론을 일관하게 구현하여 5대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교양 사업의 선차적 힘으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충직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불굴의 투사들로 키우고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 김종일주의화 하는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온 데 대해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처급당 조직들에서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과정에 수많은 당세포들이 충성의 세포대열에 들어서고 우리 당의 조직 사상적 기반이 더욱 억척같이 다져졌다고 말했습니다.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 세운 것은 처급당 사업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라는 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처급당 조직들이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과 인민적 시책들이 누구에게나 뜨겁게 미치도록 하는데 당 사업에 주되는 힘을 놓음으로써 온 나라의 어머니 당에 들리는 고마움의 노랫소리 노동당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청년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어 청년농민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짜고들므로써 4세대 청년들이 우리 당의 후비대 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 백두산 용청년정신과 용청년문화의 창조자로 억세게 자라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는 데 적극 이바지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저급당 사업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는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추청명 위협,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협 수행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한 데 있다는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저급당 조직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과 당정책 관철을 조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주고 저국 수호전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이며 대중의 심장 속에 우리 당의 사상과 신념,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새겨주어 새로운 조선 속도, 말리마 속도 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조국이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으로 강산이 변하는 대혁신 대비약으로 정치사상 강국, 군사 강국, 청년 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치며 과학기술 강국, 경제 강국, 문명 강국의 욕말 위로 솟구쳐 오르고 있는 위대한 승리에는 대중을 수령의 유운 관철전, 당정책 옹의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온 저급당 조직들의 전투적 위력이 안받친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당의 투쟁 행로에는 당의 위협을 믿음직하게 받드는 조석이 되고 뿌리가 되어온 저급당 위원장들의 남모르는 수고와 성실한 노력이 뜨겁게 숨겨 있다는 데 대해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을 심장 깊이 새기고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헌신으로 우리 당의 성스러운 투쟁사의 빛나는 삶의 자욱을 아로새긴 전세대 초급당 위원장들의 뒤를 이어 오늘 수많은 초급당 위원장들이 당 사업의 귀중한 모범을 창조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회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전당의 초급당 조직들이 오직 수령의 사상과 의지로 숨쉬는 신념의 결정체로 수령과 대중을 혈연의 정으로 이어주며 당정책 공의전의 앞장에서 돌격로를 열어제끼는 충종의 전이대우로 굳건히 다져진 것은 우리 당의 남다른 긍지이며 저체의 당건설 위협 수행에서 이룩된 거대한 승리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을 관철하여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다그치고 추청명 위협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을 백졸불굴의 당 전투적인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키며 그 영도적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가장 중차대한 문제로 나서는 것이 당의 기본 전투단위인 초급당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이며 우리 당이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를 소집한 의도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식의 초급당 사업이 당의 순관 의도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편향들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일부 초급당 조직들에서 당의 유일적 용도 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 조직과 지도를 짜고 드는데 응당한 힘을 놓지 못하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바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초급당 사업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심각한 결함들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저급당 사업에서 나타난 편향들을 심각하게 분석 정화하고 그에 단호히 종지부를 찍어야 하며 당의 순간 뜻과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저급당 사업에서 일대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현식이 우리 당은 저급당 조직들이 당원들의 조직 사상생활 조직과 지도를 짜고 들며 수령의 유언 관철전 당정책 옹의전의 불길을 세차게 집혀올려 전당과 온 사회에 김일성 김종일주의화를 다그치고 주청명 위협의 최후 승리를 위한 정공격전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급당을 강화하여야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고 당의 기층조직들을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버거자는 초급당 조직들이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혼을 한치의 티팀도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저급당 조직들은 금수산 대양공전을 더 훌륭히 꾸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도 업적을 빛내기 위한 사업을 제1차적인 사업으로 들어지고 나가며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유언관철전회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의 안녕을 결사보이하며 당과 수령의 권위를 훼손시키거나 그의 감히 도전하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가차없이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당에 철저히 보고하고 유일적 결론에 따라 처리하며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의 말씀과 지시를 즉시 접수, 즉시 대책, 즉시 집행, 즉시 보고하는 강철 같은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저급당 조직들은 모든 사업을 당쪽 원칙에서 책임적으로 진행하며 일꾼들과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 조직과 지도를 혁명과 합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 있게 짜고 들어야 합니다. 당세포 강화이자 초급당 강화라는 것을 명심하고 당세포위원장들과의 사업, 당세포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힘으로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고 그 영예를 빛내어 나가야 합니다. 저급당 조직들은 혁명적 군중 노선의 요구대로 민심을 틀어주고 군중과의 사업을 그들의 사상 감정과 심리적 특성에 맞게 참신하게 해나감으로써 대중을 당의 도리에 일심단결의 성세로 튼튼히 묶어세워야 합니다. 청년 사업을 중시하고 자기 단위를 청년농맹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의 본보기 단위, 전형 단위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려 모든 청년들을 창조의 거인, 사회주의 미풍 선구자들로 키우며 직맹, 농근맹, 여맹 조직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 당의 군중적 집안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합니다. 저급당 조직들은 주청영리업 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에서 유일관리제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며 5대 교양을 기본으로 들어주이고 혁명적 사상공세를 계속 강화하여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 김정일 주의자, 백졸빌굴의 투사들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의 위대한 영도가 있고 돌패의 일심 단결과 모족의 권력, 자강력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구현된 우리식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그 승리도 과학이라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천만군민의 심장 속에 억척의 기둥으로 세워주는데 사상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반제계급 교양을 더욱 강화하며 불순 출판 선전물과 부르주아 생활 양식, 이색적이며 비사회주의적인 현상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사상투쟁과 조직적 통제의 도수를 계속 높여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반속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도덕기강을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의 된바람을 일으켜 집단과 사회에 건전하고 고상한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저급당 조직들에서 교양 거점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을 실속 있게 진행하며 저급선전 일꾼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첨입식 사상공세를 들이대어 사상사업의 실효성을 최대로 높여나가야 합니다. 저급당 조직들은 당 사업 전반을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일관시킬 때 대한 위대한 당의 숭관 뜻을 빛나게 구현하여 어머니의 손길로 사람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자기 단위 종업원들과 주민들에게 요적하고 분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일꾼들 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보정부패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강하게 내밀어 그 근원을 완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모든 초급당 조직들에서 당의 선군혁명 노선, 병진 노선을 들어주고 전민항전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현식이 저급당 조직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당제 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화력중대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저급당 조직들은 전용 단위들의 모범을 따라 대중의 정신력과 과학기술, 후방사업을 기본거리로 들어주고 자강력을 키워 수입병을 불사르며 끊임없는 생산적 함량을 일으킴으로써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들을 반드시 앞당겨 점령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며 당위원회의 집치적 지도를 강화하고 행정경제의 일꾼, 기술일꾼들을 내세워주어 그들의 신심을 가지고 사업을 박력있게 내밀도록 하여야 합니다. 3대 혁명불군기 쟁취운동과 군자리 노동계급 칭호 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과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교환운동, 집단적 경쟁운동을 힘차게 벌려 자기 단위를 말리마 시대의 전용단위 본보기 집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리당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당의 농업정책 관철회로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광농사 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수행하며 자기 농장을 사동구역 장촌 남세존 눈협동 농장과 같은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려나가야 합니다. 저급당 위원장들은 자기 단위를 소령결사옹이 당정책 결사관철의 전초기지로 튼튼히 다지는 요렬의 투사가 되고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외치며 앞채를 메고 내달리는 말리마 속도 창조의 기관차가 되어야 합니다. 예리한 정치적 안목과 높은 조직 전개력, 능숙한 군중 공작 방법, 현대 과학기술 지식과 다방면적인 상식, 풍부한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실력가 팔방미인이 되며 사람들로부터 우리 저급당 위원장으로 불리우는 김정은 시대의 참된 당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군당을 비롯한 상급당 조직들은 저급당 위원장 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높여주며 저급당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보고자는 모두 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투리에 철통같이 뭉쳐 당제 7차 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며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당의 강화 발전과 주청명위협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총돌격 총매진에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가마포 수산사업소 초급당 위원장 최동필, 전송 청년탄광 초급당 위원장 리정길,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 초급당 위원장 리영월, 회룡시 제1인민병원 초급당 위원장 재란, 체육기술연맹 초급당 위원장 리성태, 리원군 산림경영소 초급당 위원장 김경남, 량강도 국토환경보호관리국 당위원장 리민남,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 대용기계직장 초급당위원장 리명환, 백두산 미령혁명전적재관리소 초급당위원장 신춘학,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열생산일직장 초급당위원장 김인성,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 초급당위원장 종명철, 평안북도 간속지건설종합기업소 당위원장 소현철 등이 토론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저급당 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백두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한 참된 혁명가들로 키우는 데 모를 받고 당 사업을 진행해온 데 대하여 말했습니다. 가마포 수산사업소 저급당위원회에서는 먼 바다에서 일하는 어류공들의 특성에 맞게 교양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종업원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전 과정이 충실성 교양으로 일관되게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 지난 세기 80년대에 이어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도 뜻밖의 중앙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한몸 바쳐 보이한 수령결상의 존이투사들이 태어나게 되었으며 모든 종업원들이 적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준비되었습니다. 백두산 미령 혁명전적재관리소 저급당위원회는 강사 종업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갈바람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천만국민의 정신적 기둥인 태양의 성질을 결사보위하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만대의 길이 빛내는 데 한몸 바치는 백두산 초병으로서의 용예를 지켜가도록 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 조직과 지도를 당 정책을 결사관철하는 대로 지향시키고 정치사상 사업을 들끓는 전투 현장에 접근시켜 화선식으로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얻은 성과와 경험들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의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 말씀을 종업원들에게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리고 당세포들에서 당생활의 모든 계기들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의전으로 일관되도록 했습니다. 생산과정에 나타난 교람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사상투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감화력이 큰 기동예술 선동대 공연을 통하여 진행함으로써 정업원들이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더욱 뜨겁게 간직하도록 했다는 토론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습니다. 리원군 산림경영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을 당사업의 생명선으로 틀어주이고 군중의 힘과 지혜, 정신력을 적극 발동함으로써 산림조성사업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사람들의 특성과 심리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짜고들면 옳은 방법론도 나오고 놀라운 성과도 이룩할 수 있다는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토론자들은 과학기술과 한국 건설은 곧 수령옹의전 당정책 사수존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첨단 돌파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게 된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쪽 양심, 과학쪽 양심을 지니고 과학연구사업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 나아가도록 할 때 당의 로선과 방침 관철에서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놨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직관선동과 영예 게시판을 통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음으로써 대중적 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 정료대상 설비 생산에서 세기준 세기록을 연이어 창조할 수 있은 데 대하여 그들은 말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민심을 틀어주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며 죄를 지은 사람들도 품이 하나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온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열생산일직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얻은 경험은 당일꾼들이 자식을 위하여 엄한 자리에 품을 들이는 어머니 심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속 고충을 풀어줄 때 집단이 단합되고 기적과 혁신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평안북도 간속지건설종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후방사업은 당조직의 몫이라는 확고한 입장에서 종업원들에게 식량과 땔감, 부식물을 원만히 공급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그들 모두가 조국의 대해지를 넓혀나가는 바다의 정복자답게 맡겨진 홍건도 간속지 1단계 공사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청년들과의 사업을 당 사업의 한 부분으로 내세운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전성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청년농명의 큼직한 일감들을 맡겨주고 자체의 힘으로 해제기도록 도미로 주었으며 그들 모두를 평양의 불빛을 지키는 석탄전선의 선봉투사들로 백두산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튼튼히 준비시켰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기본학술 단위인 강좌 당세포들의 사업을 당의 새세기 교육혁명 방침 관철회로 지향시키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습니다. 이 과정에 교원들을 높은 자질과 고상한 풍모를 지닌 교육자, 교양자로 준비시키고 학생들의 학습 열풍을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진행해 나간다면 교육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해룡시 제1인민병원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의사, 간호원들을 우리 당의 인민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 있게 벌려 그들 모두를 인간 생명의 참다운 기사로 튼튼히 준비시켰습니다. 당의 보건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일꾼들부터가 의사, 간호원들의 정치적 생명의 기사가 될 때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향시킬 수 있다는 실천적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체육기술연맹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나라의 전문체육기술 발전을 책임졌다는 사명감을 안고 체육기술을 우리식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당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체육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주고 우리식 경기 원칙과 전법 창조를 과학기술로 담보해 나가도록 당적 지도를 바로해 나간다면 국제경기마다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 당의 체육강국 건설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할 수 있다는 전례를 귀중한 경험으로 새겨놨습니다. 토론들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기층당 조직 일꾼들이 서야 할 좌지는 대중이 있는 것이며 사람과의 사업을 마음과의 사업, 감정 정서와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갈 때 해당 단위 사업이 우리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토론들에서는 일부 기층당 조직들의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일꾼들에 대한 당생활 조직과 지도를 바로하지 않아 국토관리를 비롯한 여러 부문 사업들이 당이 의도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하여 비판했습니다. 결함에서 찾게 되는 교훈은 저급당 조직들에서 일꾼들과 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 들지 않는다면 당 정책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그 생활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주청용역 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저급당 조직들의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모든 기층당 조직들을 당의 사상 관철전, 당 정책 옹의전의 제일 결사대로 강화해 나아갈 불같은 결의들을 다짐했습니다. 대회는 계속됩니다.